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오늘 우리처럼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만남이 진정 축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나눔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태도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스스로 찾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57절을 보시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꽤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서기관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서기관이 되려면 상당한 학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직업은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그런 위치였을 겁니다. 아마 요즘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 그러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하신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겠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58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그 사람을 환영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짚고 가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길은 집도 없고 그 길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사는 그런 삶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그 서기관에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어지는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통해서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현장에 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어떤 의도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바로 알아들었을 텐데 우리는 지금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과 의중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앞뒤 문맥과 맥락을 잡는 것이 이 예수님의 의도와 말씀을 바로 아는데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자청해서 따르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그 동기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이제까지 행하셨던 눈에 띄는 기적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던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그가 얻게 될 미래의 가치를 기대한 것이라 볼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될 자기 성취와 세상적인 성공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어디든 따르겠다고 잔뜩 기대하고 나선 이 서기관의 그 흥분된 그 열정에 마치 찬물을 샥 끼얹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겐 구원이 있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복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사실도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오늘 본문 57절에 뭐라 그럽니까? 길 가실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가는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 길을 지금 가시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그야말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말은 고난의 길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요. 내 영광, 내 소원, 내 기대, 내 이익 이것만을 아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공동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 가치로 삼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영광, 내 소원,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따라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을 가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더 나아가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자기 기대, 자기 욕망, 자기만 아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공동체, 세상,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가치를 삶의 중심 가치로 삼고 따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죠.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이죠. 제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라는 말은 이제는 자기 욕망과 가족 이기주의라고 하는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 스승과 그 주인을 따르는 보다 넓은 가치를 따르겠다라는 것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어디든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정작 그 동기는 뭐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 기대, 자기 소원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의 유익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일깨워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은 저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만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계층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대 갈등도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분노 지수는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 걸리면 괜히 지나가는 사람 얼굴 쳐다봤다가 된통 화를 당할 수도 있고 애매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있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내 만족을 찾고 내 유익을 구하는데 거기에 혈안이 되었고 그렇지 못해서 그것을 분노로 그것을 표출하는 그런 사회로 치닫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고양동 복지관에 다녀왔습니다. 고양동 복지일촌협의회에서 주관한 후원자의 밤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또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후원의 밤을 하면서 그 복지일촌 그 협의회 회장 되시는 분이 복지일촌, 우리 고향동에 그 복지일촌 협의회가 하는 여러 일들을 소개하는데 제가 놀라운 통계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 고향동의 전체 인구가 한 3만 2,500 정도 된답니다. 현재. 그런데 그 중에 40%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명 중에 1명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통계를 들으면서 사실 저는 좀 놀랐고요. 또 하나 놀란 것은 우리 고양동이 고양시 전체에서 그래도 모범적인 그런 그 복지일촌 나눔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동네라 그럽니다. 고양시 전체에서 손꼽히는 그러한 마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마을 교회를 지향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크진 않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그러한 실천들을 그런 나눔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 자기 욕망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중심주의, 가족 중심주의. 이런 욕망으로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욕망이 바로 그런 동기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이죠. 어쩌면 나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두는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짐을 지려면 그만큼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자처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여러분이 재직이라는 그 자체가 제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분명 그 찬송의 고백처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로 여러분이 다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사람의 경우가 소개됩니다. 이 두 번째 경우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본인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두 번째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요구하십니다. 5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부르셨는데 잠시 머뭇거리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형편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문화나 다 그렇지만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죠.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종교적인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장들은 뭡니까? 그 직무상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1장을 보면 가까운 그 가족의 장례를 위해서는 그것이 허락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10계명의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6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대답은 좀 가혹하게 들립니다. 혹 이 말씀을 오해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신앙을 위해서라면 부모와 자식 같은 인륜마저 버리라 이렇게 지극히 이기적인 말씀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진 않겠죠. 이 말씀은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만일 네 손이 범죄를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를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갖고 지옥, 그 불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그건 과장법입니다. 범죄했으면 찍어버리라. 이렇게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불에 지옥에 빠지는 것이 그만큼 좋지 않은 거다라는 이런 일종의 과장법을 쓰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륜을 저버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강조용법으로 쓰신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디든 따르겠다고 달라붙는 서기관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완곡하게 거절하시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뒤로 머뭇거리는 이 제자에게는 오히려 강하게 붙드십니다. 그리고 따르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이 제자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을 전파하라. 인륜을 저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것도 심지어 종교적인 의무요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조차도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미루기 위한 변명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차선의 길이 아니라 최우선의 길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여러분이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그건 뭡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종에게 주인이 최우선이지 내가 이런 형편이 있는데요? 내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그것은 다 소용없다, 다 필요없다, 다 무시하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지를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과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을 따르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동일한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세상 사람처럼 잘 살고 싶은 미련이 있는 겁니다. 나도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건 미련이나 욕심이라고 부르기보다 그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저 평범한 바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의 길을 최우선이 아닌 차선이나 그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도전들을 수시로 직면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 보다 보면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세상에서 현실을 맞닥뜨리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도전은 이런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여기에 자꾸 타협하게 되면 우리 삶에는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을 뒤로 미루기에 충분하게 보이는 그러한 변명거리들이 수도 없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혼인잔치를 임금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가 가야 된다고, 시집 가야 된다고, 밭을 사야 된다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늘 바쁩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백수가 더 바쁘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인생은 늘 바쁩니다. 이 일로 바쁘고 저 일로 바쁘고, 그래서 좀 더 나중에를 외치며 우리는 신앙의 길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맞게 되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저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바쁜데 내가 욕망하는 것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기에 시간을 냅니다. 돈을 씁니다. 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과장법을 쓰실 정도로 여러분, 그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 과장법을 쓰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에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차선이 아닙니다. 최우선의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기회가 주어질 지금입니다. 기회가 주어진 지금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요, 결코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래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도 보시면요, 이 사람도 역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61절을 보시면 61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런데 토를 달죠?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아마도 양다리를 걸치고 미루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하겠는데 역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하십니다. 그게 62절이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제자의 길을 따르기로 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에게 앞을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운전하시는 분들, 여러분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자꾸 뒤돌아보면서 운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뻔한 결과죠. 마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속담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달리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의 마음이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말들에 따라가다 보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 그렇게 나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향해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나서 그 십자가를 지나서 더 풍성한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을 내다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혹 그 세 사람 가운데 내가 있진 않나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과연 그걸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그 특징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첫 번째 경우처럼 그 동기와 목적이 그릇된 서기관의 요청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제자들,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방법과 순서를, 우선순위를 혼동한 제자는 오히려 잡으십니다. 여러분, 방법과 순서,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있을 때는 바꿀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와 목적이 그릇되면은요, 거절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상적인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외적으로 대단한 헌신과 열심을 보이려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이미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은 주여주여하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너를 모른다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도 삶에 부딪히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려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좌충우돌 하더라도 방향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죠.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놓지 않으십니다. 붙잡으십니다. 심지어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금 그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호되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매정하게 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다.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마치 아비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삶을 이미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금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동기가 나만이 아니라, 나 가족만이 아니라 그 지경을 좀 더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에게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우선순위를 두면은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를 공경하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요, 자신의 삶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쓰셨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새로워집니다.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설적인 방법입니다. 죽을 것 같으면 살게 되고 살 것 같으면 죽게 된다는 역설의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기는 믿는데,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막상 그렇게 살려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으시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나를 따르라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이 복입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길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